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은혜의 셀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서 저희들을 숨을 쉬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악한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많고 거짓 투성이며 아버지 정말 너무나 아버지 악한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악함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땅에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온 세계가 이 나라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 깨달아 주님을 아버지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창원 땅에 생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유수원 목사님과 김은경 사모님을 세우신 나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김은경 사모님과 유수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이 아버지 이 창원 땅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구원의 통로가 아버지 우리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오늘은 이원문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옵고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체험하며 기적을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프니 병든이가 아버지 상쾌함을 받고 병이 낫는 복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또 아버지 모레부터 모뚜기돌 컨퍼런스 갑니다. 하나님 오가는 여정 속에 운전하는 목사님을 지켜주시옵고 그곳에 가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7년에 생명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 것은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이원문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오셨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서로 한번 환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목사님한테 예, 오후에 말씀을 나눠주세요 이런 말씀을 예, 듣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빨리 설 줄 몰랐습니다. 예. 저는 설교할 때 항상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되게 부담감이 있어서 더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까? 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복음 3장 27절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조금씩 달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냐. 아멘. 네. 네.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스토리를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에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주에. 왜 제주로 가라고 하신지 몰라서 계속 궁금증이 있었죠. 근데 계속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갔는데 연고도 없습니다. 배낭 하나 맸습니다. 예, 배낭 하나에 예, 전 세 세트를 좋아하는데요. 예, 양말 세 개, 속옷 세 개, 옷 세 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빨고 하나는 준비되어 있고 예, 이렇게 세 세트 해서 가방에 싸고 무작정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상주라는 곳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갑자기 제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주로 갔답니다. 그분도 배낭을 메고 그냥 호련단신으로 가신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세요? 한 50대? 싱글, 아직도 싱글 여자 집사님인데 예. 여전히 싱글이시고요. 네. 연락이 돼서 그분 있는 곳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제주에 가면 그 농장에 다들 조그만한 집이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예. 막 쥐랑 같이 자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제가 지내게 됐습니다. 지내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예,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한 달 정도를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거의 땅밟기 기도 형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주 갔던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던 교회고 지나가다가 한두 번 정도 마주친 교회, 그 교회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는 거겠지요? 이런 말을 하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갔습니다. 주일날. 그곳을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도 교회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 몇 군데 교회에 앞마당에 차들이 많은 거예요. 아우 나 저기에 갈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근데 순간 다시 그 기회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갈 곳이야.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들어가는데 못 보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많은 질문을 하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등등등 많이 물어봅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회를 보여주셔서 그냥 왔습니다. 예, 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예수전도단 사역도 했고요. 그래서 가라고 하셔서 그냥 왔습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그분들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급하게 움직여요. 그 교회에 거의 담당하시는 집사님 한 분과 부목사님이 예, 저의 정보를 막 수집한 후에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예. 예배가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저와 면담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담을 한 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말이 없어요.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마음은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 가라고 하신 곳에 갔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저를 콜링을 하는 겁니다.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망설임 없었습니다.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게 맞지요? 맞습니까? 제가 머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머물 곳이 없잖아요. 부랴부랴 아주 작은 방 한 두 평, 세 평 되는 창고를 예, 짐을 그날부터 싹 치우고 예, 난방도 안 되는 곳이죠. 예, 그 방으로 막 다 꾸며놨습니다. 아 이제 제가 거쳐야 될 곳을 마련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주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여기 막내 어딨죠? 여기 막내만한 아이 저기 거기에 빼꼼 보이는데 예. 저만한 아이 사역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막 잘 들어봐 해도 딴짓하고 있고 예. 저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서 저에게 맡겨준 사역이 주일학교였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랍니다. 근데 제 말에서 아우 저 주일학교 사역 못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 맡겨주시면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사역을 하고 난 후에 그 교회에서는 아동센터라는 그런 걸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동센터 운영하고 있던 부목사님이 이제 야간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정에 그 부모님이 좀 아프셔서 육지로 가시는 거예요. 얼떨결에 제가 그곳에 교사를 또 맡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주일학교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아이들과의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제주에 특히 서귀포의 아이들이요.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한 70%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혼 가정,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 조손 가정이나 또 부모님 한 명이 또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 아니면 전혀 가족이 없고 무슨 할머니 아주 조금 떨어진 친척 그런 아이들이 맞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제주는 열의 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의 일곱이. 그래서 이 아동센터라는 그 센터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라고 저에게 임무가 주어졌는데 시스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은 복음을 전해도 되고 찬양을 해도 되고 말씀을 뭐 다 해도 된대요. 근데 그런 시간을 저에게 안 주는 거예요. 시간을 줘야지 그 시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제 마음이 아이들이랑 함께 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공동 생활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 이 우리 아이들이랑 교회에서 자는 거 너무 좋아할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 와 교회에서 자. 예. 교회에서 자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겠습니까? 주일 날 활동이. 예. 너네 놀 거야? 그럼 교회 와서 놀아. 예. 바깥에서 놀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놀아. 교회에서 놀면 노는 것과 밖에서 노는 것과 범죄 안에 드는 그 비율이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놀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행동하기를 원해요. 아이들 게임 많이 좋아합니다. 남자애들 게임 대화하면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전직 PC방 사장이지 않습니까? 예. PC방도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게임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롤? 내가 이 두 친구보다 롤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롤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죠, 어른들? 요즘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버워치라는 총싸움 게임도 있어요. 예, 그 게임은 제가 중독될까 봐 안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어? 전우사님이 저런 걸 알아?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걸 도구로 쓰거든요. 도구를 많이 씁니다. 막 너 어디 자리세? 막 이렇게 포지션도 이야기하고 너 어떤 거 좋아하니? 대화하면서 전도사님이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다가오는 거죠. 옆에서 전도사님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잘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슬슬슬 알게 모르게 게임 문화가 아닌 교회 문화로 바꿔져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성경 질문도 뚝뚝 내던지면서 또 고민적인 상담적인 내용도 뚝뚝 던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처음엔 게임으로 다가왔다가 이제는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조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것.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저 여전히 주일학교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여전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다. 내가 한다.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너 얼마나 하고 있니? 너 네가 한다고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니? 너 내가 가라는 대로 갔잖아?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주일학생도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만한 아이들이 너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제 제가 의외로 인기가 아이들에게 많았습니다. 생긴 건 그렇지 않게 생겼지만 애들이 많이 와서 안기고 너무 안고 이뻐하니까 금지령을 내렸어요. 아 요즘에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요. 성추행, 성범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안아줬던 애들을 한순간 뚝 끊어야 되니까 뭔가 이 허함, 예. 아이들이 센터장님이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금지령을 내려서 사모님이 이렇게 계신가 보고 와서 확 안고 가고 막 이럽니다. 이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그곳에 가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왜 부르셨는지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이 예배 자리에 서지는 못했어요. 찬양인도 또 설교 자리는 거의 서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외출을 하셔서 오후에 설교했던 때가 있었고 또 헌신예배, 여전도회, 젊은 여전도회 헌신예배 때 제가 설교 자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예. 고신측이었습니다. 고신측은 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보수죠. 예,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전 이때다. 예, 기회가 왔다. 그때만 해도 주일학교 너무 힘든데 저 유일하신 하나님 전하고 잘리면 그냥 가겠습니다. 홀가분하게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왜 신이 몇 명인 걸 묻지? 많은 신학 박사들이 삼위일체는 설명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단이라고 벌써 판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럼 신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한 집사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면서 본인들이 말했기 때문에 예, 일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예, 전 그냥 속 시원하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전 오순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성경적인 지식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안 큰 것이 전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가는 내용이 제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품고 있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 막 파고들지 않아서 막 의심하고 막 이렇게 파헤쳐 나가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더 그게 감사해요. 제 수준이 그거라서 저는 그것을 전했을 때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예수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예수란 단어가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 교회에서 몇 달 사역하면서 거의 예수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쟁이가 되고 싶은 것이 제 삶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사님은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그보다도 큰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전했을 것 그 전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아이와 한 집사님을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는 처음 갔을 때 막 악한 쪽으로 빠져드는 아이였어요. 고3인데 술 여자아이입니다. 술 담배 남자 이런 문제에 빠져있는 아이. 점점 빠지고 삐딱삐딱하게 가는 아이. 주체할 수 없는 무슨 말 하면 막 점점 강해지는 아이. 그런 아이를 만났고 어떤 이제 집사님 한 분은 아이 둘을 키우는 집사님 한 분은 반주자인데요. 되게 이 뭔가 메말라 있는 아 나도 좀 채움을 받고 싶다. 이런 것이 너무나도 강해서 형식적인 반주 그리고 그 이후엔 아이들 돌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집사님. 전 이 두 명을 보면서 내가 이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를 이 두 명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머리가 막 이만큼씩 빠진 것 같아요. 막. 지금도 여기 보면 제가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땜통이 생겼어요. 그 아이 때문에. 아유 억울하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껌딱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껌딱지가 돼서 이 아이가 찬양 제가 금요 예배도 없었는데 제가 금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그 아이가 반주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몇몇 나오시다가 제가 계속 찬양하고 기도만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안 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두 명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찬양하다 웁니다. 왜 울었어? 이제 맞추고 질문합니다. 찬양이 슬픈 찬양이네요. 이래요. 아, 나 이거 옛날에 찬양했을 때 이거 많이 울었는데 찬양이 그 친구에겐 다 그냥 눈물을 흘렸으면 슬픈 찬양인 거예요. 이 가사에 뭐가 슬프지? 해도 질문합니다. 슬픈 내용은 없어요. 슬픈 내용은 없습니다. 눈물을 억지로 흘리려고 해도 흘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너를 지금 만지고 있다. 너에게 특별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안 운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계속 작업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이 친구가 어느 때 되니까 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두 명이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은 피아노 건반만 치고 있고 저 혼자서 찬양하고 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했습니다. 1년,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이 친구가, 그 친구가 말을 안 들어서 저도 빈정상하고 서로 틀어졌습니다. 그래도 금요일날 되면 둘이 얼굴 안 봐도 서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야 이거 쳐봐. 막 칩니다. 치면 둘에게 또 같은 마음이 옵니다. 둘 다 울면서 야 미안해. 하면 전사님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을 서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친구가 있었고요. 또 한 집사님은 이 집사님도 거의 똑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찬양할 때나 모든 예배 때 이분이 눈물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설 때마다 이분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분을 만지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구역 예배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 구역 예배가 구역원들이 되게 안 움직여서 잘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다른 구역을 옮기게 됐는데 그분의 구역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분의 구역에서 대부분 그분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그분은 눈물을 흘려요. 그분의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은 과거에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업고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데려오고 그만큼 약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이 치료해 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헌신예배가 왔습니다. 그분이 앞에 쭈르륵 섰어요. 그분 이제 헌신예배 여전도회가 일부러 초청했습니다. 막 교회도 작은데 막 이곳저곳 이렇게 떨어져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분들 앞으로 오세요 하고 앞으로 쭈르륵 다 섰어요. 한 다섯 분 쭈르륵 섰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제가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신 이유가 있죠. 네가 고백한 게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요. 회복합시다. 이 설교였습니다. 그분이 울기 시작합니다. 예, 울음은 전파되는 것 같아요. 다섯 명이 쪼르륵 같이 우네요. 아, 열심히 할 것 같았어요. 이분들이. 근데 반주자 그부 집사님만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분은 그분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구역예배 때마다 그분의 반응 사뭇 달랐습니다. 찬양할 때의 모습 사뭇 달랐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간 것, 예,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주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한 자체가 하늘에서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창원에 이제 여기 어제 내려왔는데요. 찜질방에서 잘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예배 드릴 건데 좀 편안한 데서 푹 자자. 모텔을 찾아다닙니다. 토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여러분들 아세요? 일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는 모텔비가 주중엔 쌉니다. 금요일부터 비쌉니다. 한 1.5배 정도 비싸요. 딱 도착했어요. 어우, 좀 괜찮은 모텔이 보입니다. 비쌀까 비쌀까 갔더니 6만 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헉! 예, 그 정도면 못 자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 3만 원 정도면 제가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예, 어떤 또 교회가 아니죠. 모텔이 보입니다. 예. 너무 조용하고 예. 그냥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갔는데 예. 역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서 또 잤어요. 잤는데 날씨 추웠잖아요. 예, 제가 더워서 예, 벨트만 하나 걸치고 잤습니다. 예,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요. 네. 네, 네. 예, 그 정도로 따뜻한 곳에서 잤어요. 네. 하늘에서 허락되어지는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오후에 할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부터는 아,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양이. 믿음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의 기도. 이게 윙윙 캠프에서 어린이 찬양으로 불려졌던 찬양인데 이제는 어른들이 더 많이 불러요. 주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치료하시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 혹시 아시나요? 예. 마음과 몸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세요. 왜 이 찬양을 하고 싶은지 묵상했습니다. 하늘에서 허락되어질 때의 치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 하늘, 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예, 치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저는 어떨까요? 뭐 잘해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을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 누나랑 대화할 때 조카가 잘못해서 혼내킵니다. 근데 누나가 휙 껴들면서 야 너는 어땠었는데 전 이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제가 잘해서 이 아이를 잘한 것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한 부분만 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이거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가 못했지만 내 아이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가르치지요. 내가 과거에 사고 쳤어요. 아, 나 사고 쳤으니까 그럼 얘도 사고 쳐야 돼. 이런 논리는 되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 쳤으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그런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함께 나눕니다.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온 이유가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또 제주시로 가라고 했는데 왜 서귀포로 갔니? 예, 당연히 지인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인도 없고 잘 곳이 없기 때문에 지인이 있는 서귀포로 갔지요. 그래 거기 갔으니까 내가 거기서 너의 자리, 너가 필요한 곳에 보냈다. 이제는 처음 주신 마음으로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마음이 꿈에서 확 깨어나면서 주신 마음인데 이제 그곳에 가면 해결이 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 이거는 목사님 디스 같기도 한데요. 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줍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놀랐어요. 그럼 어딘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고 해도 그분은 믿을 것 같아요. 부활하셨다겠는데. 그 말에 아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예, 일주일 오면서 기도합니다. 아, 또 제주. 예, 제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있을까요? 당연히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갑니다. 저는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 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싱글이라 더 담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 가. 예, 갈게요. 아직 뒤에 볼 게 없으니까. 혼자니까 더 가능한 것 같아요. 처음에 목사님이 우리 유세호 목사님이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제가 목사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감히 어떻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할 때는 이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시간을 주어진다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제 이 나누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삶의 그 기준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눈 뜨고 숨 쉬고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대전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젊은 부부예요. 20대였어요. 20대였는데 남편이 자다가 계속 잤어요. 이 20대인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이 허락되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저랑 만난 것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에서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신뢰합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더욱더 그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들은 흘려보내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흘려보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원 성명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인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왔다고 하면 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